Give me. Got seven, seven, seven, seven, seven. Baby, you. 헤어진 게 벌써 몇 달인데.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며 또 울고 있니? 지겹지도 않니? Oh, no, no, no. 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언제까지 네 뒤에서 널 바라봐야 해? 난 이미 준비가 돼 있어. 너와 행복할 수 있어. 오직 너만 내게로 와준다면. Oh, give me, give me, give me your love. 그냥 give me, give me, give me your love. 네 사랑을 이제 내게 줘. 내게 또 기회를 줘. 제발, baby. Oh, make me, make me, make me your man. 그냥 make me, make me, make me your man. 너만 바라보는 나잖아. 사랑스럽던 네 얼굴이 어디 아픈 사람처럼 점점 어두워지고 혹시 한 번 들 정도로 야 위험한 가는 너를 나 더 이상 못 보겠어. 난 언제까지 널 기다려야 해? 언제까지 뒤에서 널 바라봐야 해? Tell me that you need me, want me, and love me, baby please. 뭐가 돼 있어 너를 웃게 할 수 있어. 오직 너만 내 손 잡아준다면. Oh, give me, give me, give me your love. 그 yeah, give me, give me, give me your love. 네 사랑을 이제 내게 줘. 내게 또 기회를 줘. 언제까지 추억 속에 그 남자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잖아. 내 말이 다 맞잖아. You know what I'm saying. 그냥 saying. 가게 말아 접어. 그래 제발 그만 울어. 더 이상은 못 보겠어. 나 더 이상은 성질나서 못 참겠어. 내가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그냥 내게 기대라고 했잖아. 그랬잖아. 제발 있잖아. 개꾸지 말아 이제 time out. 너 왜 그리 답답하냐고. 그 남자를 잊고 그냥 내 손을 꽉 잡고 그래 나와 keep going.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